깊은 그 말은 너만을 사랑했노라. 진정고 사랑했노라. 사랑의 기쁨도 이별의 슬픔도 이제 한마디 남기고 싶은 그 말은 너만을 사랑했노라. 진정고 사랑했노라. 남기고 싶은 그 말은 너만을 사랑했노라. 진정고 사랑했노라.